맞추려고 날 혼자 둔 거야.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 너 아닌 사랑은 그저 스쳐 지난 것처럼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 얼마나 더 초라해질 뿐인지 이제 눈물을 거둬 하늘도 우릴 축복하잖아. 오, 이렇게 입 맞추고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 얼마나 더 초라해질 뿐인지 이제 눈물을 거둬 하늘도 우릴 축복하잖아.